저희 출란도 반제위원단이 우리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속회의 참가자들이 미국에 보낸 공개 소환을 지지해서 13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서는 자위적 해국 재력과 관련한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 입장을 지지해서 11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